없어. 내 거 자꾸 넘보는 걸. Warning, warning, warning, warning, warning, warning, warning. 이건 너와 나의 게임. 내가 competition, 이미 주사위는 던졌어. Burning, sorry. 보는 눈이 많아 비방은 창을 안다 침도 닦고 와라 눈이 birthday. 날 언니라고 불러도 모자랄 판에 A, B, C 하면 괜히 안 되니. You should know I'm the one. I'm gonna be a monster. 날 감당할 수 있니? A boy. You should know I'm the one. I'm not gonna be a loser. 불러서지 않았대. Come and put your name on, name on. Come and put your name on.